거침없이 채찍거지 보진 않지 눈치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잖아 savage 원하자 대놓고 뱉지 눈물에도 칼라모 베기 두 손을 가득은 fat check 소금은 만나봐 fact check 눈높이 꼭대기 물 만나 물고기 좀 척해 난 toxic 유혹해 I'm foxy 두번 생각해 해는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너 좋아하면 test me 넌 불 부르실 뻔해 만만한 걸 원한다면 Oh we can do what I ge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웃어주는 건